그냥 뚝 끝난 것도 나름 괜찮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길래 아쉽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아 아쉽대요? 네. 아 뚝 끊어서 그렇구나. 아, 들, 아 못 들으셨지. 네. 지난번에 녹음이 어떻게 됐냐면 네. 10분을 우리가 추가하고서 말하다가 중간에 끝났다고 그랬더니 말이 중간에 뚝 끊겼잖아요. 근데 녹음 된 게 끝이에요 끝. 그래서 딱 끝나버렸어. 진짜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길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우는 게 왜 짧아요? 부터 해서 절실왕이 끝 때문에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저, 제 지인들도 어 이거 끝난 거 맞아? 어 끝난 거 맞아. 원래 일부러 노리고 한 거야? 어 그런 건가? 저희가 대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뭐 각자 소개부터 시작을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현준입니다. 글 쓰고 디자인하는 김광욱입니다. 예, 2차 녹음하게 될 줄 정말 모른 예, 책거래라고 하는 중고책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명경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서 잡부가 된 노란추라고 합니다. 아 근데 평소에 잡부라는 표현 되게 자주 쓰시잖아요. 어 깊게는 모르는데 네. 어느 정도는 알아서 어 멀티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그러니까 그 얕게가 우리가 하는 얕게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얕게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제가 볼 때는 많이 얕아요. 그 남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가성비 좋다고 하죠. 아. 가성비 좋다고 합니다. 아, 자 오늘은 가성비가 좋은 란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조어를 만드는 걸 원래 좀 안 좋아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란 말도 있고, 네. 이게 롯데 정보통신의 뭐 이제 무슨 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로 하시는 분 실명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고 있던 건데 그걸 갑자기 어느 날 뭐 4차 산업 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네. 빅데이터도 원래 없고 원래 하던 거. 이게 데이터 마이너 다 그러던 건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뭔가 떠도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대기업이나 다른 데 가면은 그 매주 이렇게 원래 조회 같은 걸 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네. 근데 그분들이 좀 높으신 분들이 뭔가 말 한번 하는 거죠. 야, 빅데이터. 그러면 얘 결제할 때 이제 그거를 쓰면은 결제 라인이 잘 올라가니까. 얘 그래서 언론인이 뭐 다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일환에서 약간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무언가를 팔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말건덕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든 신조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치 그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 따낼 때 창조가 들어가면 어, 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바뀌었어요. 아 크리에이티브. 아, 네 크리에이티브. 예, 예. 그 말 쓰시면 안 돼요. 컨텐츠. 아 컨텐츠. 컨텐츠. 네 컨텐츠. 네 띠디디디. 저희가 원하는 건 3회 방송이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전 빨간 마티즈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 역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무언가 말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네. 거기로 많은 이권과 네. 또 많은 자금과 또 네.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야, 뭐 하자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키워드를 탄생을 시키죠. 4차 산업혁명. 네. 그게 이 키워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볼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단어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드는 게 네. 사실 4차 산업혁명 많이 익히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그 궁금증 때문에 서점에 가봤어요. 네. 과연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공부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본질을 좀 파악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서점에 갔는데 4차 산업혁명 코너가 따로 생겼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그 MD들은 이거를 마케팅 단어로 규정을 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코너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네. 이 책은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 책을 모아놓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가서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만 하고 있고요. 어떤 책들은 굉장히 모자른 내용인데도 단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달아서 단어를 끼워 넣어서 그렇죠. 단어를 끼워 놓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아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데 라고 할 만한 것도 거기에 같이 그 카테고리에 묶여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거는 마케팅을 위한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거는 약간 오픈 더 레코드인데 저자까지 잘 보시면 예전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책을 파셨던 분이 네. 예, 4차 산업혁명으로 책을 또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슬로우 뉴스라는 이제 매체가 있는데 좀 네. 천천히 쓰는데 제대로 쓰는 매체죠. 네. 제가 라디온 관련해 가지고도 이번에 CPU, AMD 쪽 CPU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 슬로우 뉴스라는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상은 네, 네. 이게 거의 AI 포커스가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4차라기보다 보다는 저도 전산 쪽을 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를 네. 디지털 산업혁명에 맞는 것 같은데 굳이 그 얘기는 사라져 있고 온통 4차 산업혁명만 예, 지금 하고 있죠. 사실 오늘 지금 다녀온데도 예, 저쪽에서 뭐 하는 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네. 예, 최양이 뭐 장관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셔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준비가 되신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기존의 자료에서 말만 바꿔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시면 되게 많으셨어요. 아 진짜 너무 공무원스럽다. 아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비하 발언인가 이건. 우리 사회까지는 갑시다. 아 네. 삐 이러고. 네. 마티즈가 싫어요. 예, 네, 그래서 란초 씨. 저는 사실 디지털 산업혁명도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고요. 저는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혁명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일단은 되게 다양한 산업체 마케팅이나 뭐 기획 이런 쪽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디지털 베이스는 한 3, 4년쯤에 한번 싹 돌았던 것 같고요. 지금 모바일 기준으로 해서 또는 휴대형인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편리함 자체가 뭐 확장되는 개념에 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많이 오픈돼서 보여진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리고 기계와 인간의 결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많이 논의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현실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더 주목되고 있는 것 그리고 플러스 우리나라 사실 많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억제를 해온 케이스인데요. 네. 더 이상 여기에서 더 미룰 수 없다는 마지노선에 와서 이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말에 저도 좀 약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컨퍼런스 가서 이제 발표 들었어요.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4차 해야 되니까. 네. 예. 이제 그 자동차 산업 쪽에 계신 분이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BYD도 마찬가지고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이제 그 기존의 그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관을 쓰지 않는 전기 자동차가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 자동차 쪽에 계시다 보니까 연사께서 말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눈앞에 와 있는 게 아니다. 예, 실제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게 오차라는 게 발생 안 된다. AI가 사과나면 어떡하냐는 이제 논조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이 정말 모르셨고 그 말을 할까? 예,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엔진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예, 거제도나 울산 그쪽에 계신 분들 예, 전부 다 손을 놓으셔야 되잖아요. 예, 현대, 기아 이런 자동차 관련 산업.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예, 말을 저렇게 하시지 않나. 저분이 정말 저렇게 생각에 굳으신 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보면 예, 방송에서 왜 저러지? 되게 똑똑하신 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뉴스나 신문 이런 데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그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과 얽혀있는 네.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발언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상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혁명이라고 붙어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정확하게 구분점이 있거든요. 네. 무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혁명적인 순간이 와서 그거를 맞아요. 무슨 혁명 넘어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구분이 네. 명확하지가 않아요. 좀 모호하죠.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 혁명이라는 게 단계로 따지면 지금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의 그 간격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되는가 네. 아니면 3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단단히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그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국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전 세계적으로 뭔가 팔아야 되는 기업에서는 이거를 강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또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강구해야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얘기한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우리 앞서 있었던 그 3차 산업혁명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시기인데 그거는 네. 자꾸 있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사상 누각이 될까 봐 쉽게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다행이다 싶어요. 어떤 면에서 다행이다 싶냐면 나하고 달라서? 네. 오,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 정도는 오, 제 마음에 혹시 아, 왜 이러세요? 목소리도 안 좋은데 혹시 저희 집에 혹시 스파이캠을 저 여자 좋아합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봐야지 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 들은 거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그 오늘 방송이 좀 더 영향가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막 말씀하신 막 그 마케팅 용어로서 사용된다는 그거 있잖아요. 네. 전 그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아, 저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나쁘다고 않아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 그럼. 나쁘다고 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때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거에 대한 경계는 가져야 된다는 거에 저는 더 가까워요. 아, 너무 좋네요.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죠? 아, 되게 줏대 없어 보여요. 저희 그 뭐지? 패션 유행하는 걸 보면 올 가을에는 뭐가 유행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트렌드. 예. 네, 뭐 올 여름 트렌드는 뭐 이런 뭐 네. 전문가 앞에 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 네네. 이 디자이너라니까. 큰일 났네. 난 패션 잘 모르는데. 저도 옷을 디자인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아, 전문가셨구나. 네. 하지만 팬톤 이런 아, 조심해야겠다. 색깔 관련 뭐 이렇게 나오면은 다 아실 텐데. 이상한 아, 네.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좀 긴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유행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 권위 있는 쇼들이 있잖아요. 막 그 프레타 포르테라는 또 뭐였죠? 파리에서 그렇죠? 네. 어떻게 아 뭐 이태리라던가 그렇죠? 뭔가 좀 발음하기 힘든데 간단하게 정리하죠. 네. 네네. 파리 패션쇼와 네네. 네, 이태리 패션쇼가 네,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뭔가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패션쇼에서 그 권위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딱 정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게 막 여러 매체에서 막 이렇게 기사들이 나가고 실제로 그게 유행이 되거든요. 그거 맞죠. 여태까지. 근데 그게 패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그래요. 되게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잠수함 되게 흔한 거잖아요. 요즘 생각하면은. 그런가요? 왜요? 잠수함이란 개념이 아 그죠. 네. 뭐 집집마다 잠수함 갖고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잠수함이란 개념이 되게 좀 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네. 사실은 상상 속에 공상과학이 등장하는 거였거든요. 해저의 말리에 나오죠. 그쵸. 네. 이야. 노틸러스호 네모 선장. 오. 그쵸? 그쵸. 그게 원래는 상상의 산물이었어요. 흔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게 실제 무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냐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솔깃솔깃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고 산업이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거죠.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마치 패션처럼. 그렇게 뭔가 발전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좀 목표가 될 만한 그런 키워드가 필요해요. 바라볼 만한.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팬톤 컬러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올해 컬러에서 한 네 가지씩 이제 발표를 해요. 네. 올해는 이제 뭐 풀색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색깔이 발표가 됐는데 네. 그게 저도 볼 때는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톤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그 기준이 되는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그 의심을 해보는 게 네. 아 얘네가 올해는 작년에 풀색이 좀 그 여분이 많이 남아서 재고가 많이 남아서 저도 저도 그 생각 진짜 올해는 아니에요. 그래 풀색이 유행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서 시멘트를 한번 싹 미나 네. 그 팬톤의 권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발표를 하면 패션, 디자인,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UX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색깔을 써요. 왜냐?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줬을 때 또는 뭔가의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색깔을 왜 썼어? 라고 하면은 그냥 팬톤에서 올해에 이 색깔이 유행할 컬러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권위가 있구나. 그 권위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단어를 어느 그 권력 있는 기관에서 단어를 만들어내고 네. 뭔가 그거를 이슈화 시킨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음모론이겠죠. 음모론이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런 약간의 개연성 있는 야심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 네.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기 전에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좀 차례차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이끈 주역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역은 결국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산업혁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혁명이면은 증기기관이니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제임스 와트잖아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아니, 저는 증기기관 딱 하고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지금 와트가 딱 나왔고 네, 와트가 딱 나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아, 어떻게 하지? 여기서 내가 메카닉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헛소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와트가 딱 나오고 막 증기기관 나오길래 아, 여기서 스팀펑크 관련된 맞아요. 저 그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얘기하면 재밌어지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2차로 넘어간 거야 지금 벌써? 1차 얘기한 건 얘기를 1차 얘기하고 이거 방송 끝이 말고 그대로 나갑시다. 아, 1차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2차로 넘어가면서 준비한 걸 다 얘기하고 싶은 이 욕망. 아, 잠깐만요. 그 2차로 넘어가면서 증기기관이 죽잖아요. 그렇죠. 죽죠. 죽었죠.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팀펑크라는 장르가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되게 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가 있어요. 어떤 건?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아. 주제곡도 막 지금 막 귀에 막 그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막 이런 나중에 BGM 깔 거죠? 막 이런 진짜 부르진 않으실 거죠?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막 그것까지 하실 줄 몰랐네. 원래 이 방송이 이래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뭐냐면은 전기가 발명이 안 되고 증기기관이 극도로 발전을 하면은 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그린 그쵸.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팀펑크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네. 영국에서 패션으로 그다음에 문화로 가장 꽃피웠던 때가 빅토리아 시대거든요. 근데 그 이 스팀펑크 장르는 그 빅토리아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가 코드예요. 그래서 나오는 복장, 무기 여러 가지들이 대부분 다 그 빅토리아 시대 우리가 이제 겪지 못했던 다른 타임라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많은 장르들 중에서 네. 스팀펑크에 관련돼 있는 애니메이션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저는 이게 스팀펑크 하면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 장르 중에서도 한창 그쵸? 유행을 들었던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도 기본적으로 스팀펑크에 가까운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는 바이오쇼크도 스팀펑크라면서 네. 아 맞아. 바이오쇼크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장르에서 스팀펑크는 되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액션이 가미되기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왜요? 액션에 있어서 그 움직임이 네. 그냥 대기 상태여도 증기가 일정 기간 뿜어져 나오거나 하는 행동들을 아, 통해서 나서? 네. 아, 그 네, 다이나믹하게 보이고 증기 간지. 네. 액정감이 더 올라가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표정을 봐야 되는데 보여 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나중에 여행진 표정을 캡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씩 할 때 그 표정이 왜 저 전면으로 봤거든요. 우리가 증기기관에 그대로 올라졌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사람이 편리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그쵸. 공학적으로 계속 스터디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증기기관 시대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이 시대 향수를 느끼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스팀펑크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조금 더 다른 지점에서 볼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봤던 만화 중에 W 디멘션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인류가 이미 모든 전기부터 전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를 전기세를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정전기? 어떤 과학자가 네. 그 W 에너지라는 걸 발견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테슬라하고 좀 과학자 테슬라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와. 테슬라가 꿈꿨던 미래 사회는 어떤 거였냐면요. 모든 것들이 전기 충전이 되는데 네. 그게 무선으로 충전이 되고 오. 그 전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펠탑에 전기 충전 시설을 놓고 네. 그 밑에 지나가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전기 기계들은 모두 다 무선 충전되는 미래를 꿈꿨거든요. 오. 근데 거기에 기반해서 W 디멘션은 이 W 에너지라는 게 모든 전기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도 주인공이 그 70년대 일본의 그 휘발유 자동차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전기를 쓰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모두가 전기를 쓰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휘발유를 써. 근데 그게 휘발유가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미래로 간다, 우리가. 미래로 가고 이제 휘발유라는 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에너지야. 근데 그 시대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일 펑크라는 것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일, 아, 그러네요. 네. 이쪽으로 안 갔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상상력이나 이런 가능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는 또 새로운 가능성도 또 열어주기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2차 산업혁명. 네.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친 인물이 전기와 관련된 인물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에디슨이라던가. 네. 테슬라라던가.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에디슨과 테슬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직류와 교류 차이가 있죠. 너무 잘하시네. 둘이 라이벌이었잖아요. 네. 에디슨이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긴지도 아세요? 좀 개인적으로는 네. 에디슨의 네. 매우 신발? 나쁜 네,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요? 네. 특허. 네, 특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네. 저 만약에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안 해야 될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에디슨이 초기화시킨 것도 있고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 뭘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와 함께 이제 사업을 일고 온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가 너무 빈벌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관련된 소송권이 네. 가장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와의 그거에서도 테슬라의 교류 전원이 교류 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네. 직류는 안전하고 교류는 위험하다라는 인지를 하기 위해서 네. 그 테스트 이제 하던 그 시설을 조작해서 또 자기에 유리하게 했다는 네. 저는 제일 좀 테슬라한테 타격이 심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전기 의자에서 사용을 집행할 때 테슬라의 방식을 사용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류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사용이라는 전기 의자라는 이미지하고 같이 테슬라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좀 테슬라는 위험하고 안 좋은 그런 걸로 각인시켜 그때부터 네거티브 정책을 썼네요. 네. 반면 이제 에디슨은 많이 뜨게 된 거죠. 또 2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전기 말고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있는데 1910년에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선보이거든요. 생산성이 8배나 향상이 돼요.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헨리 포드가 이 아이디어를 도살장에서 얻었대요. 진짜요? 예. 네. 시카고에 갔다가 도살장에 들렀는데 도살장에 그 막 고기를 채울 때 뭐 네. 그런 모습이 약간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이렇게 고안해 낸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분업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 분업이라고 하면 그냥 일을 나누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컨베이어는 뭐냐면 기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을 기계에 맞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막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1881년에 네. 테일러라는 사람이 테일러주의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컨베이어 벨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배치를 하고 사람 배치하는 간격은 어떻게 하고 작업대의 높이는 뭐 몇 센치로 하고 조명의 밝기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들을 네. 기계에다 어떻게 맞춰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가가 초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너무 혁신적이었거든요. 네. 기존에 그냥 자동차를 만들던 방식보다 생산성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시킬 수가 있을까, 생산성을 높이는 초점이 기계에 맞춰져 있는 거죠. 기계에 사람을 때려 맞추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이제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모던 타임즈였죠. 모던 타임즈에 나오죠. 네. 거기 보면은 혹시 모던 타임즈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설명까지는 그렇고 그냥 기계가 거대하게 나와 있고 그 거대한 기계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서 어떤 그 부속품처럼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그 찰리 채플린이 사실은 뭐 많이 알기로는 뭐 코미디언, 유머 영화 뭐 그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전설이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실상 아마 대부분들 찰리 채플린을 알면서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근데 실제로 그 찰리 채플린의 영화들을 잘 찾아보시면 무성 영화잖아요. 무성 영화인데 거기서 느껴지는 게 그냥 웃음만은 아니에요. 보고 나면은 뭔가 비애 같은 것도 느껴지고 네.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까지도 생각되기 때문에 영화들이 전설이 된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전국의 프로그래머들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니겠죠? 예. 그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폭포수 모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개발자들을 등급화 시켜가지고 네. 어떤 게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이 순서대로 맡겨서 에러가 발생했을 땐 다시 어느 순서로 돌아오고 요걸 진행되면은 프로그램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것도 완전 테일러주의네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왔는데 네. 정말 소프트웨어 공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죠.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만드는 거다. 사람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예, 권위자들은 다 해요. 하지만은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몇몇 특출한 사람들밖에 잘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널리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시스템 갖다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뭐 스크럼이라는 방법도 찾고 에자일이라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느냐 네. 이제 그런 것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일찍부터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924년부터 1928년까지 호선 실험이라는 게 진행이 됐어요. 뭔가요? 이게 뭐냐면 테일러주의가 정말 맞을까? 테일러의 말처럼 정말 뭐 조명을 뭐 밝기를 조절하고 뭐 간격을 조절하고 동선 조절하고 뭐 관리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이 정말 그렇게 환경을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향상이 될까?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4년에 걸쳐서.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 보니까 조명도 막 이렇게 바꿔보고 작업 시간도 막 이렇게 뭐 이 정도로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아니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바꿔보고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걸 발견한 거죠. 어떤 그런 환경이 아주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긴 해요. 작업 그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근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발견해요. 아 뭡니까? 인간 관계. 아. 다른 건 바꾼 게 없는데 그냥 그저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할 때 어떤 게 어려운가요? 어떤 게 불편한가요? 그냥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생산성이 놀랍게 향상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실험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과학적 관리론을 테일러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에 더 가깝는데요. 그 연봉을 올려주고 하는데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제가 뭐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몰입하는 사람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거는 이제 그 채용된 직원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거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가는 사실 경영이나 C레벨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움직이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저는 사실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업이 그런 걸 염두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경영단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다뤄야 하는 문제가 맞아요. 피터 드러커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1946년에 기업의 개념, 피터 드러커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업을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드러커가 호선 실험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어요. 피터 드러커는 사람을 부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제도로 인식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 있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 기업이.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와 제품의 관계, 제품과 기업의 관계. 이것이 결국은 마케팅이고 거기에 경쟁사나 협력사의 관계 플러스 근로자와의 관계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경영이다. 경영은 관계로 구성이 되는 거다. 피터 드러커가 한 주장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주장을 듣고 GM의 관료들은 비웃었죠. 그쵸. 아마추어가 하는 헛소리라고. 지금에 와서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사실 옛날부터 예전부터 호선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바인데. 근데 사실 들으면서도 좀 찝찝해요.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은 어차피 기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다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참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돈이 꼭 최고는 아니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이제 그런 심정이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이 오히려 인간한테 더 극단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달걀을 사잖아요. 네. 근데 달걀 지금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근데 달걀 중에 그런 게 있죠. 어떤 달걀들은 닭한테 좋은 걸 먹였다. 그럼 달걀값이 올라가요. 네. 어떤 소고기들은 소를 키우면서 들판에 방목을 했고 또는 음악을 들려줬다. 당연하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아니 양계장을 꾸리는 농부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생산품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 그다음에 대부분 아까 GM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제도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하자면 비인간적인 오히려 인간으로서 그만큼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대접을 받게 해놓고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거꾸로 직원들한테 전가를 시키거든요.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근데 그걸 생각한다면 이제 호선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확장을 하자면 결국에는 대인과 대인의 관계, 그 다음에 기업과 인간, 그러니까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생산성, 또 대량 생산, 또 그거에 대한 합리성, 그 체계성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더 인간적으로 대접하는가를 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4차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산업 같은 경우는 잉여 부산물이 생겨요. 그러면 효율성 뭐 많이 얘기하지만 이 그 효율성이 정말 그 직원들을 위한 것이냐 일반 대중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를 누리는 그 상위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배하는 계층들이. 그리고 그 부를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사람들한테 인간 소외를 얘기하죠. 인간 소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인간 소외를 극복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계속돼서 부의 집중이 생기니까. 다시 말하면 1차, 2차, 3차, 4차 혁명을 쭉 끌어오면서 지금 4차가 그렇잖아요. 3차가 이제 스마트, 인터넷이 됐다고 하면 4차 같은 경우 이제 AI가 결부되고 모든 거에 다 바코드가 찍혀서 뭐 옛날이긴 하지만은 어떤 진짜로 이제 행동을 갖다가 유도가 행동을 갖다가 예측이나 유도까지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은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 못하겠지만은 카카오톡이나 이제 그런 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 패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자분이 가장 립스틱을 갖다가 유심 있게 보는 시간대 하루에 커피를 몇 번 마시는가 어느 때 쿠폰을 써주면 이 사람이 커피를 사러 가는가 그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예, 다음 소프트라는 데서 가시면은 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다 나오고 예, 품목들이 다, 나오나요? 예, 다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카카오하고는 좀 관계가 좀 없는 이제 다음 소프트라는 데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관계자분들은 저를 추궁하시면 안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쪽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나영석 PD라고 아시죠? 네. 네. 예, 그분이 되게 천재세요. 그래서 예, 그렇구나. 예, 여담.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마다 빵빵빵 다 터지는데. 오, 폭탄 테러범이네요. 빵빵빵 예. 터지니까. 그, 맞지? 저 썰러가. 웃어주시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정색하시면 괜찮아요. 안철 씨. 예, 어쨌든 그러니까 이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를 뽑냐면 공중파도 광고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물론 MCN 때 많이 연예 들어가긴 했지만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씬에서 많이 웃고 그다음에 어떤 장면을 좋아하고 이거를 본 다음에 어떤 제품 매출이 올라가는가를 분석을 해서 그거와 똑같은 정보를 3사에 제공을 하죠. 그럼 3사들은 각 PD들을 모아서 비슷한 컨셉으로 내요. 그러면 중박을 치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쪽박을 치면 빨리 접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이 천재성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방송 쪽 얘기고 실제로 이제 인간의 소비 패턴이나 어떤 그 부의 축척, 잉여 이 그거를 갖다 획득하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효율성이라든가 AI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한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 15년에서 20년 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들의 예, 많은 부분들이 전부 기가 대처가 될 거고 실제로 뭐 법률 그다음 의료 예, 그쪽은 정말 현실적으로 더 와닿고 있고요. 왓슨 도입한 병원은 지금 난리가 났죠. 나의 진료보다 왓슨이 더 정확하니까. 왓슨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왓슨이 지금 적용되는 병원의 내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적이 있어서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되게 오인지돼 있으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해요. 뭐 아산이니 아니면은 그 길병원이니 예, 예, 어차피 보도자료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런 병원들에서 계속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 의사들 데이터와 왓슨이 하는 것과 크로스 체크를 해서 좀 더 진료에 대한 또는 이제 그 병명 진단에 대한 고도화를 가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직까지는 사실 그래 알파고도 만들어가지고 6일 돼갖고 이세돌하고 붙이면 이세돌이 이겨요. 근데 그 형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은 이게 과연 5년, 10년 뒤에도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진짜 5년, 10년 뒤에 그 로봇 어드바이저도 많이 나오니까 법률가도 이거 내가 진짜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지금 1차, 2차 막 얘기하고 3차 쫙 왔는데 3차하고 4차하고 차이가 뭐예요? 산업혁명? 뭐라고 생각하세요?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뭐가 달라요? 3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아직 많이 이제 인터넷에 발을 담근 정도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PC를 쓰고 혼자서 뭐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3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대리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걔가 옛날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진짜 나오냐 마냐가 걱정될 상황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1차는 여기서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3차와 4차의 차이점. 3차는 저는 네. 일단 인터넷이고 개인적으로 지내면서 커넥티드의 시대가 시작된 거고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4차 산업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손쉽게 커넥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사라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방금 4차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좀 약간 일부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차는 증기였어요. 그렇죠? 2차는 전기였어요. 그리고 뭐 컨베이어 벨트. 3차는 뭐냐면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그렇죠? 그러면 아까 1차 같은 경우는 제임스 와트 얘기했잖아요. 주요한 네. 인물로. 2차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에디슨. 테슬러랑 에디슨이랑 또 누구죠? 컨베이어 벨트? 포드. 예, 네, 제가 생각 안 나서 미안해요. 그럼 3차는 네.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잡스와 맞아요. 지금 3차 산업혁명 검색해보잖아요. 하는 얘기들이 좀 더 다를 거예요. 아직은 좀 정립이 안 되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우리가 제임스 와트를 얘기를 하고 헨리포드를 얘기하듯이 3차 산업혁명 때는 분명히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명확해져요. 3차 산업혁명이 뭐지? 아, 디지털이구나. 정보화 사회구나. 그럼 정보화 사회랑 4차 산업혁명이랑 뭐가 다른가? 경석 씨 생각에 저는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갑자기 놀래라. 갑자기 아까 전에 다 다르다고 하시고서 훅 들어요. 그만 4차는 알파고인가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보면 막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무슨 클라우드와 AI와 빅데이터랑 사물 인터넷. 근데 아까 란초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좀 사물 인터넷에 한정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들이 파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랑 시각이 다르네. 저는 그 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게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저는 AI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AI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에 모빌리티라고 모든 사람이 커넥티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필요성이 더 부각돼서 지원됐다고 그 말이구나. 거. 그럼 똑같아요. 저랑 생각이.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게 기반이 데이터가... 돼서 이렇게. 아, 같은 말이었네. 네. 자, 말을 좀 맞춰보고. 네네네. 제가 뭐 어차피 나는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 아니요. 제발. 이쪽 얘기 듣다가 이쪽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다르다고 생각했다가 합쳐 맞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비슷한 거 같고. 자,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서든 인터넷이 다 달리는 게 사물에. 그러니까 저 왜 이분이 독일 분인데 AI 권위자래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번 호프스 테터. 이번 호프스 테터. 야. 네, 독일어도 좀. 주시는 건 매력이 있네. 그분이 독일 AI 권위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30년까지 70억 명의 사람과 1000억 개의 사물이 연결될 거래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아까 무슨 뭐 연령대별로 커피 언제 타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잘한 정보들이 다 쌓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활하는 패턴, 이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AI가 점점 발전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결국은 발전하기 위해서 이 정보들이 그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1차서부터 4차까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1차, 2차는 사람을 기계화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기계에다 사람을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사람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3차는 기계가 사람을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1, 2차는 때려 박았다면. 네. 4차는 좀 예상이 되네요, 이제. 네. 네. 4차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거. 그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냥 이거는 SF의 팬으로서 궁금한 점이에요. 네. 자,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대부분의 영화들을 보면 네.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초인공지능, 아주 극도로 발달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점이 그런 영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불안해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각자 그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된 많이 이제 그 발전해서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네. 결국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에 핵심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그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4차 산업혁명이 더 이제 발전돼서 네. 5차까지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 그 막시즘 아시죠? 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레닌이 그걸 성취했다. 그렇죠?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막스가 주장한 거는 언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냐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 그렇죠. 근데 막상 레닌이 한 혁명은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기는 커녕 러시아는 전제정치 국가였고 농업 국가였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저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먼 미래에 막시즘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도 이거 동감합니다. 아, 뭐 이제 두 분 친해지시는 거죠? 아, 저 이런 아, 저는 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저는 진짜 동감해요. 저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중간에 그 통증은 있어요. 네. 과도기는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아픔을 겪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기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 제도로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모양으로 가야 하냐면은 생산은 그냥 기계가 다 AI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본주의는 붕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본을 축적하고 이래가지고 뭐 재화를 사들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뭘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사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현실의 벽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요, 걱정은 해야 돼요. 저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막시즘까지 막시즘의 최 거기서 궁극적으로 이런 뷰가 나올 것이라고 하기 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에 1984에서 나왔던 그 빅브라더 같은 일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런 쪽에 대한 인지를 트레이닝하는 단계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시즌에 그 산을 넘고 나서 오는 뷰가 지금 그리시는 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쨌든 4차 혁명에 대해서는 뭐 많은 글과 소설과 뭐 다 많잖아요. 지금도 네. 책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각 분야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의 직업을 기회가 다 뺏어가는 거는 기정화 사실. 뭐 급박하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살 수 있는가? 특히 한국. 디자인 쪽은 사실 대부분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 고민하는 부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은 기계가 할 수가 없지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저의 나이대와 저 위의 나이대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왜냐? 크리에이티브라는 거를 기계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불안한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노동을 투입해야지만 나오는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들어서 도록 책 만드는 것 중에 포맷이 정해져 있는 뭔가 책, 그 다음에 포스터도 마찬가지로 관공서에서 나오는 포스터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근데 이게 벌써 붕괴되기 시작한 게 어디서 붕괴되기 시작했냐면 어도비에서 나오고 있는 인디자인에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툴이 그 다음에 포맷이 엄청나게 무료로 공유가 돼 있어요. 인디자인도 그렇고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네.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도록이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다 네. 지금 돼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공유 경제, 그러니까 공유를 많이 했고 이미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 이제 이걸 대신해 줄 거라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데이터를 받고 대화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기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인력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서버에다가 내가 자료만 올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고쳐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더 하나 또 얘기를 드릴 거는 글, 그러니까 디자인에 필요한 글. 거기 들어가는 정보들은 대부분 정보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정보, 맞춤법 틀리지 않고 거기에 어떤 스펙이 들어가야 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벌써 한 2년 전에 테스트를 했잖아요.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테스트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또 기사 네, 쓰고 있죠. 지금 네, 그렇게 네, 쓰고 맞아요.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이미 인간의 수준을 넘어갔어요. 그치. 그렇게 본다면 디자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특정한 분야, 크리에이티브한 분야, 뭐 패션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도 사실 대부분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험을 했어요. 인공지능이 패션 디자인 하는 걸 실험을 했는데 인간만큼 만들어내요. 어, 정말요? 네. 왜냐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취향이 존재하고 그 사람의 경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하면 몇백 년 동안의 패션을 축적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인간이 이 시즌에 또는 이 사람이 이런 옷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계산을 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안한 디자인 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패션 쪽은? 패션 쪽은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입고 있는 SPA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 거의 다. 네, 100% 다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낼 거고요. 인간이, 베이직한 아이템. 네, 베이직한 아이템들. 모든 그 브랜드마다 뭐 있잖아요. 뭐 리바이스, 뭐 네, 청바지, 모피, 뭐, 네, 뭐 이런 뭐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인간이 필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피팅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이 더 정확하고 또 잘 맞는 옷들을 만들어낼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뭔가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역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역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퍼스널 브랜딩을 굉장히 잘하거나 사람들한테 자기 이 사람이 하는 디자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는 있어요. 아, 저희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팬톤과 같은 위치를 그쵸? 가져가야 팬톤과 같은 위치를 가야 되는데 어렵겠지만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외형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가져야 되고 분명히 기계가 못하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진짜 초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AI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SK텔레콤도 서른 초반에 상무님이 또 가시고 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층 분야 또 어떤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B와 C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그건 B와 C의 기득권들이 용서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전산 과학과 컴퓨터 엔지니어는 다른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컴퓨터 과학을 통해 갖고 이산수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수치를 튜닝해 가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거를 엔지니어링에서 가공을 해서 사람들 편한 물건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AI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전산과학과 이러한 분야들을 갖다가 한 5년, 6년 정도를 길러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2, 3년 정도 엔지니어 숙련이 됐을 때 물론 이제 SNS가 더 빨리 습득을 하겠지만 그 기반이 되어야만 진짜 AI가 나오지만은 그때 부족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인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처럼 어마어마한 그 수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기반 교육을 갖다가 해놓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사실상은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남을 것 같냐면은 일단은 기본기가 확실한 사람 약간 CPU라든가 아니면 롬이라든가 램이라든가 OS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실히 알고 있고 최신 트렌드는 받아서 이렇게 적용하고 습득하면 될 수 있는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에 되게 흡사해요 저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이 이 분야는 잘해. 이 사람이 이 분야는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을 아우르고 육성하고 길러가면서 같이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도 자기가 엔지니어 역할은 하고 있지만 기획자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원래는. 네. 근데 엔지니어도 기획을 할 줄 아는 엔지니어가 돼서 자기의 이름도 유명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해서 디자이너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관계와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기계와 한번 승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자는 어떻게 해요? 기획자도 사실은 개발을 거의 알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UML도 마찬가지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툴들이 네. 기획자하고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네.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엔지니어의 사드 같은 경우는 메카닉이라든가 어떤 CPU라든가 그런 쪽 디테일한 부분은 네. 엔지니어가 하면 되는 거고 그거 말고 이 제품의 손잡이를 어디다 달까요? 아니면 액정을 어디다 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는 디자이너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상품 가치가 있을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만들면 쓸 수 있으면 좋을 건지 시장에 내놓으면 좋을지 그건 기획자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바라보되 여러 가지 컨셉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져야지 인간이 기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쪽도 사실은 이제 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냥 예전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걸 디자인하는 걸로 끝났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모든 거 이거 상품으로 연결했을 때 네. 뭐 어딘가에 홍보를 했을 때 마케팅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사실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인문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을 좀 갖추고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씩 조금씩 보태고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저는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서비스 기획도 하고 프론트 약간이지만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리면 디자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색 같은 경우에 AI로 채색을 네.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는 상태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 CNS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작업이 되는 거의 이제 엑셀 매크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축적해서 그걸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지지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지금 만들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 그리고 제가 뭐 알고 있는 아가토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만 해도 앱 저작 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획자 또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완성품을 만드는데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그냥 반복 작업들만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해야 될 포인트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운영해야 되는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에드테크라는 분야가 발전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측정을 통해서 마케팅의 그 결과를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고 채널에 대한 우위도 있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뭐 브랜디드나 뭐 그런 쪽까지 다 그리고 밑데이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머스트 해브로 가져가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IT에 대한 높은 이해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요 올해가 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기점이 될 거다. 왜냐하면 에드테크와 마테크라는 게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왔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IT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충분히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 그게 개발자 중에서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 있는 또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빠르게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 에이전시나 디지털 에이전시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서 그거 채널들을 활용하는 데 되게 중점을 뒀다면 그거만으로 안 된다는 기점이 어느 순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업체들은 계속 도산하고 파산하고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이제 그 마케터나 기획자들도 자기만의 영역이 아닌 아까 디자인이나 엔지니어 비슷한 어떤 모아지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모아지는 영역으로 가고 있어서 잡부의 네, 잡부의 시대입니다. 자, 잡부님, 말씀님께서 잡부의 시대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은 미래를 살아가는 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대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하는 곳이 미국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메이커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네. 네. 네. 근데 그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도 한번 보면은 메이커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학교 단위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네. 뭐 코딩과 관련된 것들 그런 지식들도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디지털이라든가 향후 벌어질 그런 기술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게 과도기에 있어서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이 교육 자체도 획일화되거나 고정돼서는 안 되고 계속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져야 되고 혁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는 어차피 다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 못하는 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렇죠.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브랜딩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이 생겨나야 돼요. 아, made in human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조금 더 그 아까 스팀펑크처럼 네.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끈다든가 아니면 기회가 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어떤 융합된 그런 게 플러스 알파가 된 제품이어야겠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수제만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를 너무 바라면 안 돼요. 기계랑 싸우려들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제 맥주 회사랑 같이 진행하는 것들인데 수제 맥주라는 파트에 진입하게는 똑똑한 맥주인가요? 아니요. 왜 그래요? 수제 맥주라는 분야에 집중하게 이제 한 발 담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인트였어요. 네. 예전에는 수제 맥주 하면 되게 이제 맛이 튀기도 하고 네. 완성도가 낮다는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됐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수제 맥주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이 돼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 나고 네. 뭐 메이커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수제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마켓인데 그 시장들이 급성장하는 걸 보면 약간 모자른 듯 하지만 그 모자름 자체가 인간미 있다고 판단돼서 와, 더 비싸게 구매할 여지가 있는 소비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보충을 할게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휴먼만 과연 가치 인정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가치를 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브랜드가 있을 때 그 역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샤넬 쪽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샤넬 옷에 붙는 단추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단추를 지금까지 한 100년 가까이 만드는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우와. 근데 그 단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밖에 모르냐면 샤넬의 사장밖에 몰라요. 대박. 무슨 코카콜라 같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의 그런 역사가 붙고 네.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붙으면서 가격, 그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메이드 인 휴먼이 아니라 메이드 인 히스토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감. 박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이 정도예요. 저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 좀 이제 슬슬 마감을. 네, 마감을 네. 하죠. 우리 방송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요? 네. 지식해방전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할 거잖아요. 계속 네. 할 건데 그냥 제가 홍보를 할까요? 네네. 네. 네네. 목소리 제일 좋으시니까. 네. 오늘 좀 고강기 때문에. 저는 목이 가 있어요 지금. 지식해방전선은 저희가 지식을 공유하는 방송이고요. 또 멤버 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말하지 않으면 못 참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이제 저희 4명 방송하는데 그 옵저버라고 하는 이제 방청객들이 오셨는데 네. 그 옆에 녹음 잡음 안 들리도록 계속 입을 막고서 웃으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 딴 데서 오셔가지고 늦게 오셨긴 하지만 조용히 들어오시고 뭐 선물도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신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지금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사실은 다음에 방송하실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방청객 자격으로 오실 수 있고요. 또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재밌는 주제로 또 방송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너가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좀 코너가 살짝 세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청객으로 오신 윤재경 교수님이 계신데 디자인 쪽에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제가 또 책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뭐 책이라든가 인문학 관련해가지고는 또 그런 또 파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현준 씨 이제 마무리. 또 끝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땐 끝하고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럼 끝을 못 하잖아요. 끝하세요 그냥. 끝하려고 그랬는데 끝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끝하세요.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